농부 김 씨는 40여 년을 오직 농사일에 매달려왔습니다. 쌀 한 톨, 배추 한 입 아껴가면서 그래도 간신히 논밭맞이기 풀려놓는 그 재미로 살았습니다. 농사일 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간신히 풀려놓은 논밭 30마지기가 이제는 서너마지기로 줄어들어버리고 없던 농협빚까지 지게 됐지만 김씨는 그래도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곤 했습니다. 배운 기술이라곤 땅 파먹는 기술뿐이고 어쨌건 그 덕에 자식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학 다니는 아들, 딸더러 데모하는 곳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고 당부하던 그 김씨가 천리길을 달려서 원정 데모로 왔습니다. 농부 김씨는 이마의 주름이 요즘처럼 깊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농자 천하지대본 신토부리 이 말이 요즘처럼 아프게 들리던 적도 없었습니다. 카로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김도연 씨 오늘이 짐 모리슨이 태어난 날이라고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짐 모리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죠. 노어스 중에서 삽입된 곡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하계동에서 동혁 씨가 친구 혜주의 18번째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또 전북 익산군에서 조진영 씨도 아주 독특한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미성년자 청취 불가입니다. 12월 9일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수진이와 처음 입맞춤을 한 기념일입니다. 아유, 제가 말을 다 더듬네요. 뭐 이런 기념일도 있나요? 여하튼 짝사랑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곡은요. 글쎄요, 축하곡으로 띄워드리기에는 짐 모리슨이 태어나기도 한 날이지만 존 레논이 사망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Killing Fields 중에서 Imagine. 영화 Killing Fields 중에서 Imagine, 존 레논의 음성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Killing Fields가 누구의 Killing Fields일까요? 캄보디아일까요? 미국일까요? 바로 제가 오늘 들은 소식인데요. 미국이 지난 40년 동안 사람의 몸에다가 방사능 시험을 했다죠. 어느 나라에게는 그렇게 질타를 하고 인권국인 듯 하다가 결국은 오늘 비밀문서에서 밝혀졌는데요. 글쎄요. 글쎄요란 말밖에 안 나오네요. 자, FM 영화음악의 특집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 특집으로 영화와 영화음악 93년도에 개봉된 것들 중에서 베스트 5를 뽑는데요. 12월 18일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12월 18일까지 5편씩 여러분이 조금씩 의견도 적어주세요. 이것이 좋은 이유, 추천 이유를. 보내주실 곳은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이고요. 우편번호는 150-608입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영화 프랑스 중위의 여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해피엔딩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연기파 여배우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메릴 스트립, 그녀의 얘기를 좀 더 하기로 했었죠. 자, 이 프랑스 중위의 여자, 이 작품은 메릴 스트립이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찍고 첫 아들을 낳은 뒤에 곧바로 영국에 건너가서 촬영했던 영화입니다. 이제까지 주연보다는 조연 작품이 많았던 메릴이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1인 2역이라는 색다른 배역을 맡았습니다. 메릴이 부는 사라와 안나, 이 두 여인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라는 여배우가 영화 속에서 촬영하는 영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영화, 거기서의 배역 이름이 사라인 것이죠. 그녀의 상대역인 남자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는 안나와 극중 인물인 사라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녀를 거의 광적으로 사랑합니다. 영화에서는 사라 쪽이 그 실제 인물인 안나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검은 망토를 몸에 두르고 그 파도치는 해변을 거니는 신비한 사라의 모습 아주 인상적이죠. 메릴은 이 작품을 통해서 여자의 양면성 그리고 복잡한 심리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치밀한 연기가 평가받아서 그의 아카데미 여우주연 후보에 올랐어요. 하지만 아깝게도 수상의 영광은 황금연못의 캐더린 헵번에게 빼앗겼죠. 메릴은 이 영화로 영국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LA 영화 비평가 협회 그리고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복 많기로 소문난 메릴 스트립은 오스카를 눈앞에서 놓친 게 아주 섭섭했나 봐요. 메릴은 프랑스 중위의 여자가 완성된 지 정확히 3년 만에 마침내 오스카를 손에 쥡니다. 바로 이 영화였죠. 영화 소피의 선택의 러브 테마 들어봅니다. 영화 추억, The Way We Were, 그리고 스팅에서 음악을 맡은 마빈 햄리 씨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영화 소피의 선택의 러브 테마 들으셨어요. 사실 메릴 스트립은 처음에 이 소피의 선택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출연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출세작인 TV 시리즈 홀로코스트에서의 역할과 아주 비슷하다는 그런 이유였죠. 하지만 시나리오를 분석해보다가 메릴은 생각을 바꿉니다. 극중의 수용소 장면이 너무나 처절해서 자기도 연기 욕심이 생겨났고요. 또 전쟁의 기억을 잊지 못해서 파멸의 길인 줄 알면서도 두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 그 소피 역을 맡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겠다. 이렇게 주위에서 워낙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람에 마음을 돌린 거죠. 감독에게 전화해서 소피 역을 꼭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연출을 맡은 알란 파킬러 감독이 그녀의 청을 거절합니다. 당초에 메릴에게 거부당한 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소피 역에는 폴란드 여배우를 캐스팅해놨다고 말을 해서 메릴을 서운하게 하죠. 하지만 메릴 역시 자신이 마음먹은 역할을 남에게 그냥 넘겨줄 배우가 아닙니다. 어느 날 무뚝 알란 파킬라 감독을 찾아간 메릴은 소피 역의 테스트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 역을 따냈죠. 소피 역을 위해서 폴란드말을 배웠고 또 수용소 씬을 위해서 다이어트까지 해서 감독을 찾았으니 뭐 어느 감독이 이런 배우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영화 소피의 선택에서 그 두 아이 가운데 어느 한쪽을 빼앗겨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선택, 이것을 강요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릴이 보여준 눈물의 명연기는 지금까지도 영화사에 남을 만한 명장면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메릴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따냈죠. 그리고 시상식장에서 임산부용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는데요. 그해 83년 8월에 둘째 아이, 딸 메어리를 순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늘 메릴 스트립은 그 모성 본능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소피의 선택에서도 보여준 모성 본능과 사랑,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강한 애정이 사회적 이슈와 함께 녹아있던 영화죠. 실크우드.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전부 입을 모아서 잊지 못하는 장면이라고 하시는데요. 카렌 실크우드, 메릴 스트립이 애인인 드루, 커트 러셀과 헤어진 뒤에 노조 회의에 참석하고 그리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때 그녀가 직접 Amazing Grace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쭉 깔리면서 그 노래와 교통사고 장면이 겹쳐지고요. 또 이어서 묘지에 세워져 있는 카렌 실크우드의 비석이 카메라에 잡히죠. 자, 이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eas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메릴 스트립의 Amazing Grace가 흐르는 영화 실크우드의 제일 마지막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실크우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카렌 실크우드, 실존 인물이죠. 플루토늄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자신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그래서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을 밝히려고 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메릴은 이 역할을 위해서 외모에 꽤 신경을 씁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고요. 의상도 가죽 점퍼에 부츠를 신고 나와서 뭔가 강한 여성의 이미지, 사회 문제에 눈을 떠가는 강한 여성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극중에서 그녀가 애인에게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애원하는 장면은 참 보통 그 행동적인 여성 속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표현해냅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인 여성 속에 숨은 보편적인 여성의 슬픔을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렇게 메릴의 풍부한 감성과 표정 연기는 현재로서는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실크우드에서 함께 공연했던 쉐어는 메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어가 킬링 머신이라고 한다면 메릴은 액팅 머신이다. 이렇게요. 소피의 선택, 실크우드, 이런 영화에서 세파를 헤쳐가는 강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메릴 스트립은 84년에 아주 색다른 후속작을 하나 선택합니다. 로버트 드니로와 공연했던 멜로드라마 Falling in Love였죠. 자, 여기에 삽입된 곡 들어보죠. 데이브 그루슨의 음악입니다. Mountain Dance. 데이브 그로스니 음악을 맡은 Falling in Love 중에서 Mountain Dance였습니다. 데이트에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느라고 낑낑거리는 여자, 또 침대에서는 사랑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여자, 그리고 애인과 만나고 싶은 일념에서 폭우 속을 자동차로 달려가던 여자. 이미 가정을 가진 두 남녀가 우연히 사랑에 빠지는 이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은 과장 없이 일상생활 속의 사랑과 심리 변화를 아주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대역인 로버트 드니로 역시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배우인데요. 이 두 사람은 영화 촬영 내내 누가 더 완벽한지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하죠. 메릴은 이 영화를 끝낸 뒤에 드니로와 함께 연기하는 동안에는 하마터면 그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 이런 말로 드니로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진지한 연기로 관객들을 찾던 메릴이었는데요. 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는 연기 스타일을 완전히 바꿉니다. 요조 숙녀이기를 거부하고 코미디를 택한 거죠. 여성 감독 수잔 세이들먼의 작은 악마, 쉬 데빌에서는 연애 소설 작가로 나와서 뚱뚱보 로잔느바의 남편을 빼앗고요. 또 얼마 전에 개봉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죽어야 사는 여자 Death Becomes Her에서는 뮤지컬 가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애인 브루스 윌리스를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죠. 메릴에게는 모험에 가까울 정도로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모험이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아주 얄미운 연애 소설 작가로 나와가지고 관객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죠. She Devil 중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I Will Survive. 원래는 글로리아 게이너의 노래인데요. 여기선 사파이어가 부르죠. 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I know how to love, I know. 영화 She Devil 중에서 로자누바의 주제가죠. I Will Survive, 사파이어의 노래였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현재 4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 중년의 어머니인데요. 요즘은 여배우로서 세상에 공헌하는 일보다는 아이들과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막내가 아직 2살박인 아기이기 때문인데요. 비단 이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메릴 스트립은 가정일을 손수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어요. 하루 3끼 식사와 빨래, 다림질,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 그것까지 모두 자신이 직접 다 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슈퍼우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세 때문에 배우로서도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음과 같이 차가운 표정 속에 불타오르는 정열의 불꽃을 연기할 수 있는 최고의 여배우. 자, 이 최상의 천사는 히츠콕 감독이 그레이스 켈리에게 말했다는 표현인데요. 이제는 이 표현이 메릴 스트립에도 잘 어울리지 않나. 아마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빌 어거스트 감독의 영혼의 집을 끝냈고요. 요즘에는 액션 드릴러물 리버 와일드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한 일가가 탈옥수 2인조의 인질이 돼서 벌어지는 그런 영화라고 하네요. 메릴 스트립은 참 영화 속에서 종종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아주 열심히 부릅니다. 아까 전에 들려드린 실크우드 중에서 Amazing Grace가 있고요. 또 Death Becomes Her, 여기에서도 미라는 노래를 직접 부릅니다. 또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과 구슬 동화를 녹음을 해서 음반이 나온 것도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에이즈 기금 마련, 자선 공연, 이 앨범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그녀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스팅, 폴 맥카트니, 밥 딜런, 폴라 압둘, 배트 미들러 이렇게 쟁쟁한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틈에 끼어서 그녀가 노래한 곡을 부릅니다. 자장가예요. Garten Mother's Lullaby. 미국에도 노래방이 있나요? 아, 아까 전에 들려드린 실크우드에서의 Amazing Grace와 지금 이 노래, 너무 노래 실력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메릴 스트립이 어린이를 위한 에이즈 모금, 에이즈 기금 모금 자선 공연에서 그 앨범에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Garten Mother's Lullaby. 잘 부르네요. 자, 이분은 서울 구로구 구일중학교 3학년의 이수연 학생. 연합고사가 2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친구분들, 진숙이, 희려, 지인이, 영숙이, 승여, 혜진이와 이 음악 들으면 좀 마음이 푸근해질 것 같아요. 광주의 한선희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부배의 여인, 연인의 테마 들어보세요.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debe orar. Padre nuestro, que estás en los cielos, santificado. Con el sol despertará, porque traeré esperanza un sueño y una gran campana. San Francisco desde el cielo por el niño velará. Duerme, duerme, Marte vino, que Jesús contigo está. 영화 마르셀리노 중에서 마르셀리노의 노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BSW라고 하신 분, 오늘 친구가 회화시험을 봤는데 전화를 못 해줬어요. 대신에 회화시험 잘 봤는지 전해주실래요? 이런 말과 함께 밤하늘에 아롱지는 별들만큼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함께 빛내주자고 같이 빛내주자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대구 수성구 법물동의 최지향 학생, 그리고 대구 남구 대명호동에서 만화가 지망생이라고 하셨죠? 김XX씨,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영화 엑소더스의 테마, 페란트 앤 테이셔의 연주로 들으십시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